아픔을 주지 마오. 수없이 많은 세월 잊으려 해도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이었기. 긴 세월 흘러가도 아픔을 주지 마오. 수없이 많은 세월 잊으려 해도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이었기. 긴 세월 흘러가도